십자가 달리신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 잘못 읽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더 이제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의 삶에, 나의 이런 모든 삶 가운데 그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루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끔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감각과 그런 인식들을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강아지가 막 버티면서 안 가는 모습들. 뭐 그런 것처럼 이것은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였는데 그 오히려 큰 불상이 거기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다. 이 자리를 떠나라.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큰 창이 내 무릎 두 개를 뚫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그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그 부러뜨리시며 다시 그것을 세우신다,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 양이 앞으로 가면 그 뒤에 다른 양들이 쫙 쫓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어린 양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시 싸매서 그것을 그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시 그를 끼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그게 훈련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아, 좀 어떻게 보면은 동물학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런 훈련법과 또한 그런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 내가 내 자식을 그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와 같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다리를 다시 그 펴는, 다시 그 무릎 꿇던 다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의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이런 것들을 저에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시며 너를 보살피고 다시 너를 그 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신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과 여러 가지 그런 환상을 본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많이 그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도 오래돼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딱 하나는 기억납니다. 제가 좀 눌림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음성을 한 가지 음성을 딱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다. 누가 보면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더욱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또 어느 때는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항상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때론 저도 영적으로 그 침체될 경우는 아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고개를 돌리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주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를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나오는 자는 아버지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붙들며 다시금 심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저의 체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게 많은 역사상 많은 예수를 만난 증인과 간증들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 뮬러와 또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이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통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는 느끼고 또한 체험합니다. 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 오늘 구절에서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권세와 모든 그런 세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뭐가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느니라. 다음 성로 여러분, 성령이 그 믿음을 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서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볼 때는 체험이 기준이 됐을 경우는 실수할 수 있고 또한 분별력 없이 마귀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그 말씀을 순종한 그 가운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 말씀에 확증된 체험, 이적과 표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며 주의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내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내가 한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며 그 명령을 받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나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함에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당연히 주의 말씀의 확증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따르리라.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일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혹하사 그들을 진리를 벗어나게 하며 미혹에 빠지게 한다 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 체험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과 그 말씀의 확증 가운데 나타나는 이적과 이런 모든 이런 표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성경과 진리의 기준, 그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르는 체험과 표적과 능력,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와 기준을 벗어나 병낫기 위하여 예수를 쫓는 자들을 내가 봤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치료 집회 참석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믿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의 목적은 배를 부르며 그의 목적은 병 낫고 잘 사,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십자가의 한쪽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이 땅에 내어놔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낙원이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와 낙원을 바라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하는지 또한 여러분이 자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 통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평안과 안심으로 주의 그 권능과 은혜를 믿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구원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자, 죽은 자는 너가 영을 보는 줄 아느냐? 살과, 이 살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부활로 완전한 부활의 표상이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울은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렛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3일 만에 냄새가 나는 그 나사렛도 그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말미암아 살아났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박태선, 문선명, 또 그 장기자하고 또 그 신천지의 창시자 누구죠? 국수 먹다가 죽은 뭐 그분 그리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 사망의 죄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쇠사슬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자를 마귀가 끌고 간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예수 밖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마귀와 함께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하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의 피와 그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며 나가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 이만희에게 뭐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등 뭐 성령이 임했다는 등 뭐 다른 보혜사라는 등 성경은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하고 그 대언자라는 얘기가 그 보혜사랑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보혜사, 거기서 다른은 예수와 본질상 같지만은 다른 그런 단어의 다름입니다. 그냥 틀리다. 그 뭐 사람과 뭐 강아지나 뭐 그런 것들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자손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본질상 하나님과 같지만 똑같지만 다른 그 다른 위격 인격 그런 의미로서의 보혜사다라는 그런 언어를 택하여 그 언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또한 다른 보혜사지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또한 보혜사지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다시 그 나사렛처럼 살았지만 다시 죽고 또 무덤이 열리고 다시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났지만 다시 죽고 그런 부활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봐라 내 살과 그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영원한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과 십자가의 창찔림이 그 영원한 가운데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며 그 가운데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가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또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신천지가 되며 그 예수가 어떻게 이만희가 되며 장길자가 되며 박태선이 되며 다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은 바라는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기록된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셨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치셨고 또 기록된 대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기록된 대로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계시며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처럼 그분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악과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심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활의 그 능력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썩은 내가 나와서 살았다가 다시 죽고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고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봐라 나는 살과 피가 있다. 자 봐라 못자국과 창자국 살펴봐라 찔러봐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 이만희가 장기자가 어떤 누가 와도 차지하거나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혹 이 자리 그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신천지가 계십니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 전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다면 어찌 그 자리에 이만희가, 신천지가, 장기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파가, 다른 자가 쓸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가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며 항상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삶에 보좌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한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한 풍성한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것을 간구하여 이루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 있으므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영혼을 살리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또한 맺게 될 것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나는 또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의 보좌에 모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매합니다. 항상 살아계시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눈을 돌리며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저와 설교 듣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항상 살아계시어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Oh.